No matter what we do, 어디에서라도 질그릇 한 바퀴 돌아온다 해도 우리 둘만의 love 그 힘을 안 믿어.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what we do. So what 물어본다면 지키고 싶은 단 하나 허락한다면 영원히 욕심내고 싶은 걸 햇살이 따스하게 내 머리 위를 감싸고 바람은 지워 내게 내 두 볼을 스치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복잡한 기분 대답은 너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we do 어디에서라도 질그릇 한 바퀴 돌아온다 해도 우리 둘만의 love 그 힘을 안 믿어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what we do 심할 땐 가끔 조울도 들기도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으면 하버 하버 하버죠 너도 나와 같이 똑같다고 말해줘 마치 거울 보듯 No matter what we do 난 너가 아니면 완성 같아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사랑이라 하면 Let's keep it racing 다툼이라 하면 But we gotta stop now No matter what we do 우리 둘만의 rule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what we do.